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 전서 강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3부에서는 그 중에서 다시 핵심 말씀을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비관과 낙관을 넘어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신분도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도 사실은 매우 많이 달랐습니다. 율법적인 성향의 사람들, 원칙을 지켜야 하고 뭔가 계율을 지켜야만 자기 삶이 유지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난 판타지 속에서라도 자기는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일해야 하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또 부두, 항만 노동자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자들, 여러 계층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가 그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그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네 차례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 제가 주목해서 보는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이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높아심일까, 걱정일까, 염려일까, 그들에게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지배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낙관적인 태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만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가고 또 멋지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잘되어가고 있어, 낙관적이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엉망진창인데 사실은요 조금 엉망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와 비교한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엉망진창인, 모든 문제점의 총집합인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출신과 성분과 구성원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 바울사도의 낙관주의는 너희들은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나에게 답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 그런 의미에서의 낙관주의였을까요? 선생님만 믿어, 나하고 1년 공부하면 너희들 다 스카이 대학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낙관,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삶에서 사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에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여러분의 인생관으로 갖고 있나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밝은 빛이 나나요? 어두운 빛이 나나요? 일은 잘하는데 저 사람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접근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다소 허황돼 보이지만 언제나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접근해가는 사람인지, 그 두 차이는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차이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지 안 들지는 제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무모하게 물어본다면 내가 자신감이 좀 높은 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드십니다. 아마 이분들이 진짜 전부일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지만 내가 왜 손을 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사람 분명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자기가 낮은 편이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 손도 안 들어야 만든 건데. 예. 이런 걸 보고 낚였다 그러죠? 저에게?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낚인 것 같아. 예. 자존심이 높다는 것과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과 자존감이 높다는 건 다른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침해를 받거나 뭔가 무시를 당하거나 그랬을 적에 굉장히 드러나는 반응 같은 게 많아요. 그러나 자존감은 그보다는 조금 더 주체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편입니다. 자존감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자기 효능감, 또 하나는 자기 존중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표현은 self-efficacy. 그건 마치 내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여기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 이번에 저기 가가지고 식사하는데 어떤 식당이 좋을까?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 아무거나 좋아. 아무거나는 없어. 뭐가 좋을까? 세 가지 중에 정해. 일식, 이태리식, 중국식. 나는 그런 거 제일 어려워.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그럼 이태식으로 한다? 하면, 이태리식? 좀 늦게 한대. 그럼 중국식으로 하던가. 너무 기름져서. 그럼 어떻게 일식으로 해? 비싸지 않을까? 예. 그럼 내가 의식하고,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가지는 데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예. 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말이에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지금 계속 어려운 소식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뭔가 문제들이 터져나올 것 같아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해보려는데 뭐 악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자꾸 여러 쪽으로 달려요. 어떤 분은 조직검사만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듣고서 3일 만에 입술에 이만한 게 전기가 생겼어요. 고민이 돼가지고요. 머릿속에서 달리고 달리다 보니까 긍정적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기 효능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자존감의 요소는 self-respect입니다. 자기 존중. 내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갈만한 존재인가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은 종종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미끈하고 또 뭔가 자기 프라이드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도 잘해요. 그런데 갑자기 구성원들이 반응을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에게 어떤 적대적인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처구니 없이 한번 자기가 맡은 일이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인 회의를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는 굉장히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나는 과연 판단 능력이 있는가? 그냥 주위에서 하자니까 했을 뿐이지 과연 내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해갈 만한 그런 도대체 존재이기나 한가? 성경 속에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모든 사람의 그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가 되자 이 엘리야는 거의 자포자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던집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자존감이 땅을 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제가 두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단 그가 가진 조건들을 본다면 그는 그리스도교에 철저하게 반대되었던 율법주의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또 그들에게 큰 해를 입혔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는 다시 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믿었던 사람 중에서 이 바울 때문에 초기에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온 세상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 박해의 원흉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를 부드득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떤 소그룹에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차라리 왕따가나. 근데 한 명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해. 무조건 나를 배관시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족족 다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계획은 다 비틀려 나갔어요. 해안가로 가려고 했는데 풍토병이 왔죠. 그리고 산간지방으로 올라갔죠. 그랬더니 갑자기 병이 도져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알아두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바울을 섬겨가지고 병치료를 해줬다니까요. 병간호를.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했어요.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아테네 사람들이 말이나 먹히나요? 그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의 대가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학자들이 바울은 학문한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게다가 세계의 심장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그곳에서 도대체 바울 같은 사람이 설 자리나 있을까? 그가 자존감이 높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의 판단은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연 그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저는 제가 전도자 또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계속 시달렸던 자기 질문, 내적인 자기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꼭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그 생각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나는 과연 그럴 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 그가 복음 전하는 곳곳에서 빛나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나는 확신을. 그건 그가 심장이나 간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굉장히 이 포지티브 씽킹의 대가여가지고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학원 가서 특별 과외를 받고 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턱도 없는 혈액형이어가지고 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겁을 안 먹는 그런 존재란 없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비관주의자도 낙관주의자도 될 수 없었고 그는 낮은 자존감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저는 고린도서를 볼 때마다 그게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 고린도서에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서술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복음을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어릴 때부터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너는 그렇게 창조되었어, 너에게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고, 자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개발해볼까, 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 네가 판단해봐, 그리고 너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하기에 따라 달렸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막스 베버는 왜 서구 자본주의가 한꺼번에 발행했는가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죄인이 단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래서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죽음에 처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그 단번에 신분이 바뀌고 구원받는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사람들의 자존감이 180도 역전하고 갑자기 그들의 의식 속에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의 운명과 신분제,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채소를 잘 팔아요. 그리고 도매를 막 하게 되니까 수입이 발생해. 그러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를 바꾸겠죠. 그래서 벤츠를, 딕한 벤츠를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사고 죄의식을 느껴요. 왜냐하면 신분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독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두꺼운 벤츠는 안 어울려요. 남들이 보면 아 네가 벤츠를 왜, 한국 같으면 야 내가 돈 있으면 포르쉐든 람보기니든 내 마음이지 네가 왜 보라 그래.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쪽은 신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본주의가 발흥했다는 것, 이게 막스 베버의 태제입니다. 물론 발흥한 다음에는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가 알아서 자본주의는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실마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안에서 모든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우울질이나 아니면 무슨 담즙질이나 아니면 여러분은 무슨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 기질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세우세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 예,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패러다임 무슨 예, 팔로워, 패러다임 리더를 벗어나서 우리는 패러다임 크리에이터. 이 표현은 전에 이선우 집사님이 하신 표현인데요. 제가 좋아서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패러다임 크리에이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질문 자체를 던져버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비칠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 보배의 영광을 담았으니,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대조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주님이 나의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리포트를 쓰세요. 고린도서와 같은 남들이 다 비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리포트를 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의 이름을 거세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세요.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어보십시오. 비관과 낙관의 전망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세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세요. 실패에 대한 압박감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세요. 기다리는데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 확신과 배짱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 자유를 뺏을 자가 없다.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쓰임 받겠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단번에 바꿨습니다. 로마의 세계를 둘러싸는 지중해 일대를 불과 100년이 못 되어서 뒤집어 엎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을 이길 수 있는 자존감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고 그 자존감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확신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예비되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계획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자존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내세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아버지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사는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저 복음의 사람들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하나님 놀라운 아름다운 리포트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